버렸어. 빛깔이도 변하고 있어. 새롭게 익숙할 듯 뭔가 다른 느낌. 젖은 나의 모든 걸 깨워버리는 네. 나는 알아야 해 모든 이유를. 너에게 향하는 세상 모두를 거부할 수 없이 끌리게 한 매력은 빛나는 별을 맞든 나의 모습 아침처럼 기분이 좋아 feeling good like that. 잊지 못할 이 느낌 날 상쾌하게 해. 다시 날 너로 채워줘. Pop it up, refresh. 이건 마치 인력 같은 것. 누구나 너에게 당겨져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달콤한 그런 매력인 걸. 몇 번 해봐도 새로운 너 나에게 언제나 똑같은 일상 속에 내가 도망쳐 나갈 유일한 문인 걸. 이 바다마저 널 향해 봐도 좋나 잠들 수 없어. 네가 생각나 꿈마저 온통 너 너로 가득할 지구에만 있는 별이야. 운석처럼 너에게 떨어진 내 심장을 간직해줘. 꽃보다 더 fake day. Beautiful and pretty day. 빈티보다는 괴태. 해가 나자 너는 애매. 너의 나의 first 이런 느낌 best. 별의 별 스타일 다 별로 너 빼고 bye. 별의 적 별로 별 같은 별엔 달콤한 심장 가득.